사인신요. 자, 이거 새로 나온 곡인데 노바디란 곡이야. 느낌 아주 팍 오는데 어때? 지금 한번 해보겠어? 신사숙녀 여러분, 오늘 밤 오신 걸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 I want nobody, nobody but you. 난 다른 사람. 저기요! 소개합니다.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떻게 한 거예요? JYP의 신곡 Nobody! 누가 없어요? 자, 이 You don't want to love you, baby. And you'll never change. 저기요!